백스포. 야, 이건 우리가 누구든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리사이클 쇼. 20% 종합, 15%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것이 20% 복도, 50% 보통, 그리고 100% 편중, MCU의 마트체. 그거는 사문난적이라 하고 적사비적이 말로 표현되는 어쩐지 약간 맛있는 MC 정상적인 사람을 기준으로 할 거냐, 마블인 사람을 기준으로 할 그런 거냐. 어려운 질문은 한마디로 대답하지. 너무 엄마, 니 랩은 겁 없는 100원짜리 잡종개 병들었어. 니 정신 찬텐 동네 술자리 가옥꾼 병들었어. 그 난데없이 불러들어 놈 밥좀 후에 이 말은 DJ가 랩을 이어서 한탄 얘기. 98% 랩벌 98% 인구야 프로그램 98% 그래 because my hip skills what that have is key and yeah, key never really desire much never despite the injury never use this chaos. Today, I will now share my ideas for your imitation. And this age of nature, this is give and take relation. The number one corporation, no way out from the our patient. 북쪽에서 미국에서 허세를 부리는 남자에서 전쟁을 좋아하기 때문에 허세를 부리는 남자에서 핵무기 원자탄 뭐 우리 뭐 하려고 일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허세를 부리는 남자에서 소를 보든지 뭘 쏴도 나한테 어떤 걸 쏴도 좋은 분부터 좋은 분은 지나가지 않을 수 없다. 충격을 두고 일어난 나의 그 폭동이야. 네 말 알겠어? 그것은 10% 목표, 20% 종합, F15%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것이 20% 목표, 50% 보통, 그리고 100% 편중, MCU였음에 10% 목표, 20% 종합, F15%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것이 20% 목표, 50% 보통, 그리고 100% 편중, MCU. MC 뭐야?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DJ. Excuse me. MC 땅.